비춰가 너의 얼굴에 숨겨뒀지 않아 투명한 네 표정에 아니라고 하지마 웃는 것 다 보여 떼지 말고 어서 내게 털어 예쁜 소리 물이 묻잖아 완전 네 화장에 화가 나잖아 그 자식을 잊지 마지 내게 말해 oh. 네가 말만 하면 내가 뭐든 할 테니 유리 같은 네가 깨질까 돌아